밤 12시에 집을 가던 안 가던 떡볶이로 새길 채우건 말건 내가 아직 잘 지내건 말건 신경 꺼줘 내버려둬 갑자기 센치한 것 같아 아 몰라도 망가져 girl Everything's gonna be okay 공감 안 되는 사랑 노래 가사들 불행하지 않아도 원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날들 벗어나고 싶어 사랑 아닌 이별 왜 모든 걸 부어 빈지 다른 걸 보고 싶어 이 거리 위 미친 척하고 달리다 보면 나올지 몰라 Oh yes 덮치고 그냥 groove 별건 안 바래 너 나와 너 우리만의 바래 눈치 없이 오는 중